touchpoint. 긴장감 속에 몸이 안 움직여 내 마음을 숨겨놓고서 하는 high eye. 이어지는 belly 끝날 줄 몰라 온종일 스치는 눈빛이 감물까. 누구 하나 먼저 나설 줄 몰라 한 걸음이 부족해. 내 맘을 다 계속 티키타카 안 그런 척해도 다 받아주지.